밤이 창문을 흔드는 날이면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내요. 낙엽이 부는 그 길 위에서도 그저 그저 정신없이 걸어요. 잠시나마 너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파오네요. Moonlight 이 밤 빛이 저물면 이 별들은 다시 없겠죠. 그대와 나도 같을까요. 이 밤 지나가면 시리던 시간도 우릴 지나쳐가겠죠. 가겠죠. Moonlight 이 밤 빛이 저물면 이 별들은 다시 없겠죠. 그대와 나도 같을까요. 짙은 이 밤 지나가면 시리던 시간도 우릴 지나쳐가 시간이 흘러야 그대 지나갈까요. 또 다시 되돌아가 무너진 내 맘을 알아요. Moonlight 이 달 빛이 저물면 이 별들은 다시 없겠죠. 그대와 나 정도면 돼요.